해볼래 해 듯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겹치면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피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나약한 나의 견딜 수 없어 썩은 눈을 가린 채 사랑의 숨통을 끊어야겠어 Let's kill this love Yeah yeah yeah yeah yeah So far with him, I go boo-hoo. He said, you look crazy, thank you, baby I'll eat onto you Got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can be dangerous Lucky me, lucky you 결국엔 거짓말, we lie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나 어떡해